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계획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같이 영육간에 잘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각의 기능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모양이 다 달라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끝에서 일어나는 일도 온몸이 다 느끼는 거죠. 발끝에서 일어나는 일도 예, 우리 몸의 장기까지도 다 예, 같이 느끼는 거죠. 예, 그런데 안 느끼는 수도 있어요. 예, 어떤 경우입니까? 이 병들면 안 느껴요. 예, 병들어 있는 그 부분은 못 느껴요. 그러나 정상적인 몸이라면 다 같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우면 다 같이 고통스럽고, 또 즐거우면 다 같이 즐겁고, 행복감이 느껴지면 다 같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예.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돌아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또 함께 중보하고 예, 그렇게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면서 회람용 서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은 그런 읽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떠나서 로마 행을 결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온 계획이 아니었지요.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내가 이 지중해 연안에 어느 정도 전도했으니까 이제 로마로 가야지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주변 교회에 많이 할 일이 남아 있었고 또 애착 또한 여전했지만 그것은 로마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의 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묵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든지,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셨든지, 아니면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셨든지, 이런 사인이 있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믿습니까? 예,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100평 아파트에서 사느냐, 또 10평짜리 집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단칸방에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울 중심 한복판 명동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저 강원도 산 골짜기에 정말 사람이 발닿지 않는 곳에 살아가느냐, 또는 저 섬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 발도 닿지 않은 섬에 사느냐, 문화 혜택을, 문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곳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 가장 좋은 곳, 또 안전한 곳,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그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좋으신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로마에 사도 바울이 왔지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여전히 자신이 개척하는 그 교회들, 지중해 와 에게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들에 대한 염려와 또 기대로 그쪽을 항상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잘하고 있을까? 잘해야 될 텐데. 잘하고 있을 거야. 늘 이렇게 사도는 마음으로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의 이런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뭘 하고 계실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실까?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좀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응원하고 계시고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달리는 거야. 잘하고 있어. 그래 한 발자국만 더 해봐.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많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녀로서 그 기쁨과 행복과 그 마음의 안심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염려할 때 있었고 근심할 수 있었고 또 몸의 연약함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서 짜증날 때도 있었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뜻 아니죠. 그죠?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변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변화돼. 쟤 정말 괜찮은 애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변화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대해 볼만해요. 지금은 좀, 지금은 준비 중이지만 기대할 만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해 주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잘해주기를 응원하면서 이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저만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다 주목하고 계신데 기대하시면서 주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자를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낸 통계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만 절대적인 지지자 한 사람만 끈을 놓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한 사람을 가진 사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와도 절대 희망을 놓지 않는답니다. 소망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의 절대적인 지지자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절대적인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절대적인 지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자죠.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절대로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는 끈을 놓지 않는 부모 자식 간에 끈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끈 놓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절대적인 지지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의 지지자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지지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 대한 사도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을 그쪽을 바라보면서 사도가 간절한 간곡한 바람을 가지고 서신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아마 사도도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내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들을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할까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음성 듣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아버지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보기도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기도가 사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저 사도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서신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의 기도는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지금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바람이기 이전에 주님의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주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 안에 예,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바람 한 가지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누구나 뭐 교회 좀 어느 정도 매년 다녔다 이러면 한 번 정도 들어볼 수 있었던 것이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할지니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고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뭡니까? 예배 자리예요. 그렇죠?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표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보다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동물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동물원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이 이 동물원에 코끼리를 두고 열심히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지만 이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코끼리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그러면 여러분 이 코끼리를 한번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만져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둥근 기둥같이 생겼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 내가 만져보니까 커다란 굵은 호수 같더라. 아, 그 끝에 구멍이 있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이 집처럼 이렇게 평평한 벽과 같이 그렇게 생겼더라. 내가 만져보니까. 예, 그렇게 말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죠. 부분적으로 맞지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도 육을 입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채널은 엄청 많이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고 또 우주와 만물과 자연의 섭리와 이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주셨어요. 여러분, 겨울을 봄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채널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비밀에 쌓인 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밀에 쌓인 지혜.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죠. 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가진 이 눈과 감각과 느낌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밀에 쌓인 지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조명이에요. 예,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 우리의 영 안에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 계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시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각 개인의 영 안에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든지 자연의 섭리든지 우주와 만물이든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 통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가질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가질 수 있고 예수 믿고 이거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라고 목이 터져라 외친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던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는요. 이 다윗 시대와 맞먹는 그런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멸망을 본 거예요.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부유한데 먹을 거 너무너무 많고 입을 옷 너무너무 좋은 옷들 많고 뭐 넘쳐나는데,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적인 음성으로 또는 어떤 감동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뜻인지 원수의 소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드나든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주일날 출석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 드나들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생 최후의 마지막에 가서는 가라지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었던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었어요. 예. 그런데 망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마치 이게 사냥하다, 추적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냥하듯이 어떤 누구를 추적해 가듯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렇게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까지 힘쓰신 분들은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과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18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성도인 너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부르심입니다.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체 아니고 부르시는 주체가 따로 있는 거죠. 그 부르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 50년 전에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년 전에, 또 어떤 분은 뭐한달 전에, 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죠. 교회 오고 싶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게 믿어지는 거죠.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망하는 것이 있대요.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예, 그건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영광이고, 직장을 통해서도 올려드리는 게 영광이고, 학업을 통해서도 해야 되는 게 영광이에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예.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오는 게 1차적인 목적 아니고, 예. A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이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이라고 하니까 또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예, 그럼 감이 잘 안 온 분은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또는 말을 할 때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대통령의 자녀는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경호원이 늘 따라다니면서 지킵니다. 가장 좋은 거 먹어요. 대통령인 아버지의 영광을 자녀들도 어디서나 누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예, 대통령의 자녀는 아버지 만나려면 아버지 집무실까지 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예,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자녀의 영광입니다. 아멘. 예,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부모가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심령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돌아봐요.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통치권을 가진 강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심지어 계시는데 늘 자신은 돌봐줄 이 아무도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심령이 위축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영광이 무엇인지 잊고 있는 거죠. 누가 잊어버리게 합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자녀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자녀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대신 고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고아의 영으로. 원수의 계략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잊어버리게 될 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기를 원하신가 동시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너무너무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잊고 있는 이 자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이것이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지 제발 네가 누군지 좀 제발 알아다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세 번째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시든지 간에 우리들 모두는 원래 사단의 종이었어요. 과거에 우리들의 주인이 원수 마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예.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예. 종의 그 원수의 나라에 우리를 그냥 두시면서 너 하나님 나의 자녀야 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원수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주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 죄값을 치러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을 대신 박히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큰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계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느냐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해도 그 저주가 효력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셨거든요.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내 안에서 나를 참소해도 나를 위축시켜도 끄떡없는 겁니다. 예, 저리 가라라고 호통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의 저주와 참소가 이미 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자녀에게는. 마치 이런 거예요. 두꺼운 방음 유리를 사이에 두고 나와 원수가 있는 것과 같아요. 유리 너머에서 원수가 나를 계속 저주하고 참소합니다. 그리고 화를 쏴요. 그러나 내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 활은 두꺼운 방음 유리 앞에서 꺾여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죠. 모양은 있지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존재감이 없는 예,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죠. 누가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이루신 일이에요. 아멘. 예, 아멘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시기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예, 당시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부르심 앞에 정말 힘겹게 순종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오늘 못해요 하다 내일은 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또 못해요. 하루 12번도 더 엎어졌다, 제껴졌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힘써 울며 불며 힘쓰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큰 바다 위에 흰색의 큰 군함이 있어요. 예, 그 위에 제가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는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아주 강인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배를 타고 있었어요. 제가 뱃머리에 서서 그 배가 가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정면에서 산만한 큰 파도가 이렇게 구르면서 덮쳐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제 주변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아보았어요. 근데 함께 배를 타고 있던 그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도 평안하더라고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음료수 잔을 들고 서로 마주보면서 3355 서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저들은 왜 아무 동요가 없는 거지? 저들의 눈에는 저 파도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파도가 덮쳐 오는 쪽을 봤어요.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그 파도가 덮쳐오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파도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 파도가 아니라 거짓으로 만들어낸 거짓 허상이더라고요. 거짓 이미지. 예, 거짓 이미지더라고요. 배 안에 담고 근데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파도가 오는데도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또그 파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은 이런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훈련되어지고 그 파도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파도가 아무 힘이 없는 사단의 속임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 거짓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 파도를 의식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걱정, 슬픔, 이런 것들은 모두가 허상이구나. 사단의 장난에 불과한 거구나. 이것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구나. 아무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제가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사단의 영향이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라 허상과 같은 것입니까? 왜 종이 호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된 예언의 성취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께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인간의 죄와 그 결과로 주어진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자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뤄 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정말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바람은 무거운 요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거예요.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되 끝까지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심지어는 당신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입고 있는 영광이 어떤 건지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 말씀에서 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